사랑 같던 것만 같은데 어떻게 지난 날에 내 사랑을 이야기하랍니까 당신도 내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행여나 당신의 마음 아플까봐 숨기려 했던 사람이 내게 서두한 듣길 원하는 건지 어디까지 She said